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지금은 어디에 있나 노란 레인코트에 검은 눈동자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지며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나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속의 여인 지금은 어디에 있나 다정하게 미소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나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빗속에 So